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저는 귤을 먹었습니다. 어느 분이 귤 두 알을 주셔서 홍동식 PD와 저 아주 사이좋게 나눠 먹었는데요. 한여름에 맛본 귤의 맛 아주 달던데요. 이 늦가을이나 겨울철에나 맛볼 수 있었던 귤을 요즘은 온실 재배 덕분에 이렇게 한여름에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귤을 먹으면서 문득 든 생각. 태풍이나 가을도 온실 재배할 수 없을까요? 온실 재배에서 좀 빨리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화 그리즈 중에서 Summer Nights, 올리비아 뉴튼 존, 존 트라볼타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래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풍도 빨리빨리. 아, 근데 나쁜 태풍 말고요. 우리에게 시원한 비를 내려주는 좋은 태풍이랑요. 그리고 결실의 가을이랑.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최연희 씨 친구 승희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서울 강남구 대치사동의 이신화 씨 친구 태연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더욱더 멋진 모습이 돼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기대한다는 그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서울 성동구 성수일가의 윤재웅 씨. 받는 사람 난에다가 정우님 씨 담당자 앞이라고 적으셨는데요. 저 여기는 제 담당자 없는데요. 제 담당자 번지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윤재웅 씨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윤재웅 씨가 신청하신 곡은 영화 천장지구인데요. 많은 분이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인천 작전동의 김광영 씨, 하이틀의 이성철 학생, 대구 대봉일동의 장현정 씨, 대구 두류일동의 윤혜경 씨, 세종고등학교 1학년의 양현정 학생도, 또 석천중학교 2학년의 양인성, 아 남매군요. 네 남매. 또 하이틀의 김수환 씨, 강동구 상일동의 이지연 씨, 전북 1위 어양동의 송승태 씨 듣고 계시죠? 원봉용이 부릅니다. 틴러 요칭.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갈 때쯤 되면 항상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이 영화를 봤고 올해도 다시 한번 빌려서 볼 생각인데요. 릭 베송 감독의 아틀란티스에 삽입된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 아 믿을 수 없도다, 아름다운 꽃이 이토록 빨리 시들리라고는, 벨리니의 오페라 몽유병 여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큰 가오리가 바다 속에서 아주 느릿느릿하게 우아하게 춤출 때 그때 흘러나온 곡이었죠. 덥다 덥다 이제 그 말 그만하고 싶은데요. 찜통같이 더운 날씨가 계속된 지 벌써 한 달째인가요? 바닷가는 요즘 온통 피서객들로 만원입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보면요. 해운대, 부산의 해운대는 사람들 발 디딜 곳도 없이 꽉 들어차 있던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 피서를 다녀오시지 못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영화 몇 편 소개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저를 위한 시간도 될 것 같은데요. 여름바다, 더위를 식히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죠. 뿐만 아니라 아주 낭만적인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후끈한 열기가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이 여름은 젊은이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여름바다 하면은 낯선 남녀가 만나서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거나 연인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되죠. 1958년 영화 남태평양은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을 배경으로 한 연인들의 얘기입니다. 간호사 니일 포비스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고 있던 나이 많은 농장주 에밀 드 베케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젊은 해군 루더 빌즈와 원주민 소녀 리아트도 서로 사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연인들. 아마 바다가 아니었다면 만나기 어려웠을 테고 또 사랑에 빠지기는 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 남태평양의 바다는 사랑의 바다인 셈이죠. 영화 남태평양의 원작은 제임스 미슈너의 소설 남태평양 이야기인데요. 먼저 브로드웨이에서 무대에 올라졌습니다. 조슈아 로간이 연출해서 뮤지컬로 공연이 됐다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죠. 영화도 역시 조슈아 로간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자, 남태평양 이야기 중에서 빨리 하이 들어보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바리하이 바리하이 바리하이 head sticking up from a low flying cloud. You'll hear me call you, singing through the sunshine. 남태평양에 있는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이 눈에 보이는 듯하네요. 발리하이, 영화 남태평양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데이빗 린 감독의 라이언의 처녀. 이 영화는 아일랜드의 오래된 전설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아일랜드의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이 많고 소박한 학교 선생님 찰스, 로버트 미첨과 열정을 간직한 젊은 처녀 로지, 사라 마일스. 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생기죠. 때는 1차 대전이 한창이 되는 시기였어요. 전투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영국 장교 존, 크리스토퍼 존스가 부대를 이끌고 이 마을에 주둔하게 됩니다.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로즈는 곧 존과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전 지금도 이 두 사람이 발자국을 남기면서 바닷가를 하염없이 걸어가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주 멋진 바닷가였죠. 그런데 이 보수적인 마을에서 유부녀의 몸으로 불륜을 저지른 로즈는 그런 엄밀하게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 앞에는, 이 로지와 존 앞에는 불륜이라는 도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싸움을 벌이는 IRA 그리고 독일 스파이라는 존재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지는 영국군에게 정보를 누설하는 스파이로 몰리게 되고 성남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옷이 찢기고 머리가 깎이는 끔찍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로즈를 감싸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찰스였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더블린으로 떠납니다. 이 영화 라이언의 처녀가 만들어질 당시에 로버트 미첨과 사라 마일스 그리고 크리스토퍼 존스 이들은 모두 스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하는 데만도 엄청난 출연료가 들었다고 합니다. 촬영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딩글 페닌슬라에서 진행됐는데요. 데이비드 린이 이 영화를 완성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다고 하죠. 자, 이 라이언의 처녀에서의 바다는 글쎄요, 사랑이 싹트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IRA가 그 무기를 유입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일랜드 바닷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바다는 운명의 바다인 셈이겠죠. 라이언의 처녀 중에서 로즈의 테마 들어봅니다. 한 달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던 귀여운 교생 선생님의 생신입니다. 허남주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 함양에서 맹기신 학생이 편지 주셨네요. 근데 교생 선생님이 귀여우십니까? 자, 라이언의 처녀 중에서 로즈의 테마, 모리스 자르의 음악 띄워드렸습니다. 이 라이언의 처녀에서도 우리가 그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속 깊이 감춰놓았던 열정을 환한 태양 아래서 남김없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거기에 바로 바다의 비밀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의 폭풍 속으로 포인트 브레이크는 이 바다의 비밀에 도전하기 위해서 파도를 타는 젊은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파도를 타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미국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은행을 털죠. 그의 최고의 소원은 가장 큰 파도를 멋지게 타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폭풍 속으로에서의 바다는 도전의 대상인 셈이죠. 여하튼 이렇게 계속되는 은행 강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FBI 요원이 투입됩니다. 요즘 한창 인기 끌고 있는 키아누 리브스가 이 역을 맡았죠. FBI 요원 키아누 립스는 파도 타기를 배우면서 조사를 시작해 나가고 결국 강도단의 두목이자 파도 타기의 명수인 패트릭 스웨이지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쫓고 쫓기는 키아누 립스와 패트릭 스웨이지의 대결이 아주 흥미진진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파도 타는 장면, 파도 타기 하는 장면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 카메라맨이 거대한 파도와 싸움을 벌이면서 촬영한 덕분인지 화면이 생생하고 박력 넘치죠. 그리고 파도 타기 말고도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 장면도 아주 커다란 눈요깃거리인데요. 이 스카이다이빙 장면은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찍었다고 합니다. 정말 보통 열정이 아니죠. 이렇게 바다와 하늘에서 펼쳐지던 두 남자의 대결. 결국 무승부로 막을 내립니다. 키아누 립스의 끈질긴 추적으로 경찰에 포위된 패트릭 스웨이지가 마지막 파도타기에 도전하죠. 그래서 결국은 거대한 파도 속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인데요. 캐슬린 비글로우는 이 박력 넘치는 액션 영화로 여성 감독에 대한 고정관념을 멋지게 깨버린 감독입니다. 이름난 남자 액션 영화 감독 뺨치는 연출력 때문에 한동안 이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 주변에는 남자가 여자 이름으로, 그러니까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까지 나돌았었어요. 자, 도전의 바다가 나온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 폭풍 속으로 중에서 아주 시원한 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콘크리트 블론드가 부르는 I Want You. 부산의 바다는 어떻습니까?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최진기 학생. 잘 들으셨어요? 제가 띄워드린 곡 마음에 들었습니까? I want you. 영화 캐틀린 비글로우 감독의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 폭풍 속으로 중에서 콘크리트 블론드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 캐틀린 비글로우 감독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한때 부부 사이였죠. 그래서 부부 액션 영화 감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 그도 역시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어비스, 심연. 그런데 이 영화는 바다를 배경으로 했다기보다는 바다 그 자체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바다. 바다는 낭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공포, 한없는 공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특히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바닷속. 그런 곳은 호기심, 공포 함께 안겨줍니다. 그래서 해저 이만희라는 공상과학소설이 인기를 끌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영화 심연, 어비스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 물의 엄청난 무게로부터 오는 공포였습니다. 온통 푸른색으로 채워지는 화면은 푸르다 못해서 아주 이상한 공포감마저 안겨주죠. 그런데 바로 그 공포의 지점에서 주인공들은 투명한 에일리언과 마주치게 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 하면 영화사상 가장 비싼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0톤이 넘는 세트를 여러 개 지어서 그곳에다가 천만 갤런의 물을 채워놓고 푸른 잉크로 채색을 한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아유,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게다가 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염소 용액을 뿌려넣었는데요. 그게 너무 독해서 수중 촬영을 하던 제작팀들은 모두 피부가 상하고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촬영 도중에도 수중 촬영을 위한 장비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영화를 찍어나갔습니다. 배우들은 수중 연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라고 항의를 했고요. 제작팀들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를 만든 이 사람들에게는 고생의 바다이지만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는 신비의 바다가 되겠죠. 신비의 바다 어비스. 미국에서 개봉될 당시에는 상영시간이 140분이었는데요. 원래 감독판 영화는 171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1분이 더 있는 거죠. 감독판 영화를 본 평론가들의 평가를 본다면 영화 심연의 진수는 아직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31분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죠? 자, 관객들에겐 신비의 바다, 영화를 만든 제작팀에게는 고생의 바다, 어비스의 피날레 들어보죠. 영화 어비스의 피날레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항공기나 거대한 여객선 또 고층 빌딩에 사고가 생겨서 엄청난 인명을 앗아가는 내용을 소재로 한 재난 영화가 아주 유행했었죠.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바로 그런 재난 영화입니다. 특히 바다에서 벌어지는 재난 영화였죠. 호화 여객선 퀸 메리호가 큰 파도를 만나서 거꾸로 뒤집혀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던 승객들은 차례로 목숨을 잃고 결국은 10명만 살아남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죠. 이 영화는 마치 1912년 뉴파운드랜드 남쪽에서 침몰해버린 영국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그 비극을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바다가 감춰놓고 있는 재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실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을 아주 실감나게 그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30도 정도 기울여놓고 흔들리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거대한 여객선 퀸 메리호의 모형을 만드는데도 공이 아주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포세이돈 어드벤처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특수효과 촬영으로도 화제가 돼서 그의 아카데미 영화제 8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쉽게도 The Morning After라는 곡, 이 곡으로 아카데미 주제가상 하나를 받는데 그쳤죠. 공포의 바다가 그려진 영화였죠. 포세이돈 어드벤처 중에서 모린 맥거번의 음악, 음성으로 주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북구, 안암동의 박지혜씨,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 곡 띄워드리면 어떨까요? The Morning After.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 중에서 The Morning After, 모린 맥가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바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더 바닷가에 가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피서를 갈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바다나 산으로 피서를 가는 것보다는 뭐랄까요? 그 시원한 바다가 나오는 또는 시원한 산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교통지옥에 어딜 가는 것 자체가 그 피서라는 그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적어도 그럴 겁니다. 시원한 냉수와 그리고 선풍기와 그리고 비디오나 혹은 영화를 보면서요. 옆에 좋은 친구나 좋은 가족들과 함께 본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몸과 마음을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짜증스러운 여름에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역시 넉넉한 여유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에서 바다 장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것이 황비용에서 그 장정들이 바닷가에서 열심히 무술 연습을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무술 연습을 할 때 나오는 씩씩한 아주 신나는 곡이 있죠. 오랜만에 들어보죠. 대전의 이광석 씨, 대구 신암삼동의 양효진 씨, 하이텔의 최진호 씨가 과친구 승희원이랑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또 황비용 시리즈는 다 봤다고 하신 박진성 씨를 위해서 띄워드립니다. 황비용 중에서 남자는 반드시 강해야만 한다. 나늘 땅쓰치양. 씩씩합니다. 나널 땅츠 지향 영화 황비용주에서 띄워드렸어요. 자, 마지막 곡은 좀 부드럽고 아주 잔잔한 곡으로 들려드려야지 여러분이 좋은 꿈을 꾸시겠죠. 성동구 중곡사동의 김정규 씨에게 CD 추첨해서 보내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요. 서울 송파구 오륜동의 안의진 씨, 그리고 강세영 씨, 서울 관악구 신림이동의 승은 씨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MBC 미니 시리즈죠.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중에서 사랑의 테마, 아주 애절한 바이올린 연주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